누가 봐도 멋져 네 주위엔 벌써 여자들이 넘쳐 널 지키고 싶어 친구들에게 말 말해 너무 잘해주지 말래 난 정말 잘하고 싶었어 누가 글로 배운 사람 너를 아프게 했나 봐 나 baby 좀 더 잘해볼게요 Baby one love 넌 나의 one love 넌 정말 바보처럼 나를 몰라 Baby one love 넌 나의 one love 아무도 우리 갈라놓을 순 없어 Baby don't you know 널 좋아해 난 그냥 장난친 거야 Baby don't you go 널 보면 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Baby you're mine Wake up 내지 시간 하필 또 요일 밤 가슴을 또 치고 내가 미쳤어 화가 났어 나온 말에 미안하단 말도 안 해 넌 정말 날 타버릴 거니 내 여자 만난다는 태도 않는 거짓말들 안 믿어 너는 평생 내 거야 찾아와서 나를 끌어안고 말해줘 I've been waiting for you my boy